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깊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주님의 통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참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래도 뭘 알아들으니까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격려를 해줬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거를 그렇게 잘 풀어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이죠. 우리의 이 게으름은 수족을 안 놀려서 게으름이 아니라 이 지성을 사용을 안 해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기부스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두 달 기부스를 하면 옛날에는 그 기부스를 하고 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겼어요. 하나는 이가 많이 생기는 거, 그 안에서. 요즘은 뭐 약이 발달해서 안 그러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스를 풀고 나면 한동안 다리가 구부러지질 않아서 못 움직이는 거죠. 운동을 안 했더니 뻗쩡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부터 바치라 그러질 않고 뭐부터 바치라 그러셨어요? 예? 뭐부터 바치라 그러셨어요? 뭘 다 해서? 그 마음의 90%가 지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좀 제발 똑바로 알아라. 그 뜻이에요. 응? 그 뒤에 나오는 마음 다음에 뭐죠? 에? 아이, 그 전에 또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내 목숨. 그런데 두 번째 뜻을 설명하면 여러분 더 충격받을 거예요. 그 뜻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디아노이아라는 히라버 단어인데, 이성의 이성. 이성. 그래서 직역을 하면, 너희 마음과 이성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격 아닌?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알아도 하나님께 목숨을 안 바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목숨을 바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일평생의 의미야. 그래서 신자가 되는 그 순간 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하는 거예요. 손수건을 달고 코 찔찔 흘리는 학생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1학년 3반 명찰 달고 요즘은 수건 안 달고 다니죠. 우리 때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여기다 수건을 항상 달고 다녀요. 이 수건으로 닦아서 수건이 하얀색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수건을 하고 그때는 그렇게 우스워 보이지만 한 10, 5년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의젓한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들을 잘 깨달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면서 무언가 이렇게 막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 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낮은 여기서 날은 낮이에요. 낮은 또 낮에게 말해요. 밤은 또 이어오는 밤을 향해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언어도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의미를 서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의 신비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완전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된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죠. 지금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 눈도 희미해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아름다움도 많이 흐려졌어요. 아주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아름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래는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울까? 그죠? 아름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복수여야 돼. 그래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복수여야지.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질서 그러니까 그것의 아름다움의 정체는 완전성인데 그게 질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이 꽃이 만약에 한쪽에만 있다 그러면은 두 쪽 있는 것보다 아름다울까요? 덜 아름다울까요? 덜 아름답죠. 왜 그러죠? 이게 두 개가 있어서 두 개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 인간 안에 이런 감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거죠. 그렇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이제 시인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할 때에 이 낮과 낮, 밤과 밤 이거는 자연 대 자연이에요. 낮에는 단순히 추상명사로의 낮이 아니라 낮이 되면 찬란한 햇빛들 속에 수많은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겠지? 우리가 태양은 직접 안 보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예쁜 나무, 풀, 꽃, 파란 풀밭, 그 다음에 에메랄드빛 하늘, 솜털 같은 구름, 그 다음에 흘러가는 시냇물, 바람에 나부끼는 미류나무의 잎사귀의 반짝임들, 잔디밭에 뿌려진 보석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아침의 이슬방울들, 이런 것들이 낮은 그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비치는, 빛이 있는 그 낮 안에서 그 사물들이 서로 아주 미묘한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 그 날이 시간을 두고 다른 날과 연관을 맺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봄에 열린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은행잎도 새순이 돋고 단풍나무도 새순이 돋고 잔디밭에서도 새순이 돋으면서 파스텔 톤으로 어린 잎사귀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을날이 되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요. 은행잎은 노랗게, 단풍잎은 빨갛게 물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우리들이 봄날에 보았던 그 파스텔톤, 여름에 보았던 그 짙은 초록빛의 녹음, 지금 가을에 보고 있는 이 단풍에 물든 아름다운 광경들을 서로 연결할 때, 그때 그 날들 안에서 사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변하는 광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아 예쁜 나무, 아 예쁜 들판, 이거는 자연적 질서고 이게 무슨 의미를 전달해 줄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게 하는 그 의미는 도덕적 질서예요.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테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전목을 힘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예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에도 나무는 나무로 보이고 불신자의 눈에도 나무는 나무로 보여요. 신자의 눈에는 나무가 나무로 보이고 불신자 눈에는 그게 뭐 도끼로 보인다든지 도넛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두 똑같이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그 뜻이 그런 뜻이었구나.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빛이 비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 빛이 뭐냐면 진리의 빛이야. 그래서 진리의 빛이 인간의 지성 안에 있으면 나무와 들과 풀과 아름다운 자연들을 볼 때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들어온 그것이 마음에 비추어져요. 불신자도 야, 이 산 너무 예쁘다. 야, 이 계곡 너무 좋다. 야, 진짜 이 바닷가 정말 예쁘구나. 여기서 몇 달 살다 갔으면 좋겠다. 불신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연적 질서의 아름다움만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안에 진리의 빛이 많이 없어도 그 정도는 인간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인간마다 차이가 나요. 그렇게 감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이고 여기 풍파짐하고 좋네, 삼겹살이나 굽자 이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도 그걸 느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정도가 다 틀려요. 그런데 신자 안에 참 진리의 빛이 지성을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에는 그 풀 아래 나무 아래 풀밭 위에 꽃들, 꽃 위에 푸른 하늘 한가운데의 구름, 그 구름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물 하나하나가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예쁘다 그러는 동시에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서의 의미를 이 진리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아름다움이 도덕적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깨달은 아름다움은 그럼 무슨 아름다움이겠어요? 자연적인 아름다움이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 우주에는 자연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 두 가지가 함께 엮어져서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내는 거예요. 옷감을 보면 이렇게 짜지고 이렇게 짜지죠. 시줄과 날줄로 엮어져서 옷감을 만들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질서라면 이건 도덕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어져서 그렇게 찬란한 아름다움을 이 세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 기껏 발달해봐 이것만 보는 거죠. 예.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참다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느끼는 그 참다운 기쁨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저는 신자인데도 별로 못 느끼는데요. 그건 두 가지 원인이에요. 아니,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알면, 그,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그게 너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가끔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왜 곤충들의 세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야, 정말 너무 신기하다. 야, 어떻게 곤충이 저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여러분 보면서 신기해 하잖아요. 그런 걸 알고 나면은 산에 가서 거미나 벌레 같은 거 볼 때의 느낌이 예전과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인간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세계가.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에 둘러싸여서 살아.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만물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게 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들이 있어요. 원래 사물이라는 말 속에는 존재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막 비벼서 그냥 이 세상에다 휙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순서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무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 바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들은 굉장히 양적으로 많아. 그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식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창조하셨다면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을 제일 먼저 허공 중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놈이 막 떨어질라 치면 밑에다가 지구를 창조하셨으면 스릴이야 있었겠지만, 그 엉덩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떨어지느라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땅은 자라나는 생물의 기반이 됩니다. 식물은 땅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요. 그렇죠? 그 땅이 적절한 온도와 습기와 양분만 가지면 살 수 있잖아요. 그 양분은 땅 안에서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분해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식물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창조하셨어요? 육축과 동물들, 곤충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바다의 생물들과 다 창조하시죠. 그것들은 그 먹이를 식물에 의존하는 거의 모두 식물에 의존해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굴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남자들은 뻐기는데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든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시제품으로 한번 만들어본 게 좋아요? 시제품으로 만든 게 좋다고? 아, 여러분 가전제품 딱 나누는데 이게 1호 제품입니다. 싸게 드릴게 가져가세요. 아무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겠어요? 아, 그래도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써보다가 그 괜찮다 그러더라. 그래야 사지. 요즘같이 이제 사이클이 빠르면 몇 년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몇 달 지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지, 이게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남자는 개척적이고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에요. 여자는 그렇지가 않고 관계 중심적이고 이미 차지한 땅들을 가꾸는 데 효과가 있어요. 여자를 털컥 창조했어요. 아니, 땅은 아직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뭘 가꾸겠어요? 남자가 정복하고 개척하면서 여자는 그것들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자, 남자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난 거죠. 남자 혼자 있는데 애가 툭 태어나면 젖은 누가 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차곡차곡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쓰는 용어예요. 피라미드를 형성한다 이거죠. 이 밑에 있는 층이 제일 두터워요. 그 다음,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 존재하는 사물들이 우주를 이루는데 이게 아주 미묘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피조물들, 무생물들은 그냥 존재만 해요. 그런데 식물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복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복사해내죠? 씨앗을 통해서 자기를 복사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번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잡초 하나 딱 심어놓고 안 뽑으면은 이게 막 씨를 퍼뜨려가지고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자기를 복사해서 번식시키는 그런 능력은 돌멩이에는 없어요. 돌멩이 여기다 놓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는 이게 뭐 새끼를 쳐서 두 개가 됐더라. 그런 거 없어요. 땅을 4배 뒀더니 4평을 샀는데 새끼를 쳐서 8평으로 늘어났더라. 그런 거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소멸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생물은 존재하고 식물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고 동물은 또 틀려요. 동물은 인간처럼 볼 수 있어요. 냄새 맡을 수도 있고 그 살갗의 감촉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맛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물들을 봐요. 그럼 사물들을 이렇게 탁 보면은 이 속에서 약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서 작동이 되면서 뭔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본게. 근데 이것들이 모두 다 예술이나 무슨 학문이나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고 철학하는 개 봤어요? 그런 거 없고 모두 생존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면은 개가 막 와서 꼬리를 치고 막 매달리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사랑이 충만하고 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꼭 안아주면은 만족하고 물러갑니까? 뭐 줄 때까지 계속 매달리잖아요. 그런 게 모든 것들이 생존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계하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나면 미친 듯이 개가 짖어요. 그게 뭐죠? 자기 서식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장소를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 장소 안에서 자신과 자손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침입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군데군데 다 오줌을 싸죠. 그 냄새를 풍기면서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이 냄새 맡고 오지 마라. 네 오줌 냄새하고 틀리잖아. 그 뜻이에요. 이게. 그 서식지를 확실히 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한 가지가 또 추가가 돼요. 그게 뭐냐면 존재하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와서는 이제 이 세계하고는 구별이 돼서 현격히 구별되는 그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하고 식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더 엄청나죠.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냐면은 인간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영원에 속한 거예요. 육체는 시간 안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것과 시간 안에 묶이는 것이 만나. 이 만나는 경계선이 면이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개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작동해 놓으신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식을 버린 개 봤어요? 새끼를 버린 개 봤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식을 버리는 인간이 있다.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동물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래요. 우리 집에 개가 테리라는 개가 있었는데 아주 영리해. 쥐약을 먹었어요. 근데 막 눈에서 불이 막 나. 그런데도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와 가지고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전 물린 자식들을 뿌리치면서 튀어나가서 마당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개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어가는데도 뛰어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젖을 물려? 그래, 개는 본능이 그걸 시키는 거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뛰어들어와서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의미를 알고 뿌리치고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뛰쳐나갈 때도 그 의미를 안다 이거죠. 그게 인간과 동물의 뚜렷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분별하게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가지고 인간에게 본받으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이거는 무리가 좀 있는 논리라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뿐 아니라 살아있고 감각하고 그 위에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성이에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이렇게 봐. 이게 감각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떤 인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다. 지각이에요. 이것이 또렷해서 아, 꽃!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가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꽃,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요즘 꽃값이 비싸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꽃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이 제기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의 주인이시며 이 질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간에게 깨닫게 하셔야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원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올 동안에 한 3년 동안 내가 도저히 와서 이거를 그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뭐 급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내가 올 수가 없는 사정인데 누군가에게 이 자리를 맡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맡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사지선다형이니까 골라보세요. 1번, 힘센 놈. 덩치가 예쁜 거, 소도둑같이 힘이 센 그런 사람. 두 번째, 예쁜 놈. 기생 오라비처럼 호리호리하고 빨간 티셔츠 입고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멋쟁이에요. 세 번째, 아무나. 아무나는 그러면 너무 장난 같으니까 회사 오래 다닌 사람. 그다음 네 번째, 주인인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 몇 번째? 아, 맞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상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개돼지같이 힘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기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상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해야 됐대요. 창조하셨어야 됐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되셨을 때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과 토론하고 계셨죠. 예? 대단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누구와 상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 줘봐라. 내가 인간 영혼 하나하고 봤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게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래서 인간은 이 존재의 피라미드의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위에 계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워진 것들이 자연적인 질서라 그랬죠. 그래서 아래 것들은 위에 것에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땅은 식물을 내.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돼. 동물은 인간의 또한 먹이가 돼. 물론 인간은 식물도 먹어요. 예. 먹어요. 또 뭐 사람은 또 한번 건강해져 보려고 광물도 먹더라고. 모르세요? 은도 먹고 금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뭐 몸에 좋다고 그러고 먹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무생물은 식물에게, 식물은 동물에게, 동물은 인간에게 이렇게 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지 내가 위니까 이거 막 짓밟아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그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소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샤워를 할 때 들어가는 물이 1이라면 욕조에 물을 타놓고 목욕을 할 때는 60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물이 낭비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되는데 복잡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이 자꾸 파괴되는 거죠. 특히 모피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뭐 전 뭐 거의 즐겨 입지 않는 성격입니다만 그런 모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Beyond the Beef라는 책을 썼어요. 소고기를 넘어서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커다란 그 음식 그 패스트푸드점이었다는데 지금 그 회사 이름이 나는데 거기에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일종의 깊은 이 자연적인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이 그 육식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의 주장을 내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고기 먹으니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근의 주된 원인은 인간의 과도한 탐욕적 육식 생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충분한 곡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들을 생산해서 그냥 인간들이 나누어 먹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딱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남아도는데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흘러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따질 것 없어요. 북한이 식량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죠. 제가 이번에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런데 1년에 모자라는 쌀이 얼마냐면 150만 톤. 남한에서 남는 쌀이 얼마일까요? 150만 톤이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무릎을 쳤어요. 이야, 정말 놀랍다. 근데 이번에 큰일 났어요. 이번 홍수로 200만 톤이 깎인 거야. 350만 톤이 모자라는 거야. 이 가을에 지금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북한이 90년대부터 계속 홍수를 만나거나 한해를 만나가지고 곡식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런데 일본 풍년, 남한 풍년, 중국 만주 풍년, 주위의 국가가 다 풍년이에요. 거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균등하게 흘러가서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있는 것에 없는 것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면은 그럼 균형을 이루게 돼요. 지금 우리나 이거 줄 세워가지고 뭐 못 줄 띄고 뭐 이거 뭐 무슨 뭐 하죠. 미국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그냥 비행기로 그냥 확 뿌려버리고 내버려둬요. 그럼 막 벼가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직파 농법이라 그래요. 직파. 직접 뿌린다 그래요. 뿌리도 더 튼튼해. 쌀도 훨씬 맛있어요. 수확량은 이제 조금 덜 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골고루 잘 뿌린 게 아니라 비행기로 확 뿌리니까 수확량은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막 트랙터로 확 걷어서 한 사람이 몇십만 평씩 그냥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냥 뭐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인간이 먹을 그 곡식을 소가 먹는다는 거예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가 20kg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식량들을 이 짐승들이 막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한 고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도 여유가 있는 이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잘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위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마구 개발하고 남발하면 안 되나요? 꼭 필요한 것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발하면서 인간이 약간의 그 욕망이 펼치는 대로 쫙쫙 뻗어나가지 말고 그거를 약간 줄이면서 그러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써서 그래서 그것들을 소비 생활을 늘리지 말고 이거를 좀 줄을 그러면 환경이 덜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중국에 샨샤댐을 만들었어요. 삼엽을 가로막아서 물을 저장해요. 그래서 댐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최대의 댐이에요. 근데 그 발전량의 치수를 지금 잊어버렸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발전소 하나가 남한에서 발전하는 모든 발전량을 훨씬 초과해요. 뭐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세계에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대로 강행을 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을 꽉 채우면 몇 년 뒤에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인대.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전축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도쯤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 이래로 여태까지 그 축을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돈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된다 이거. 그게 탐욕이야. 그리고 막 철이니 기름이니 뭐니 막 빨아들여가지고 막 공장 속에 때려 넣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15달러밖에 안 하던 기름값이 지금 80달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러는 말하자면 치열한 이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선생님? 하나님이 인간을 그 모든 나머지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에 세우시면서 이것들의 섬김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섬기는 한도는 넣어줬으니까는 막 짓밟아라 그게 아니라 이것 밑에 있는 것들은 사용을 하고 이걸 사용해서 그 위에는 나 하나님이 있으니 나를 섬겨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한도 안에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마지막 이 모든 우주의 목적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두들겨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바지하라고 족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네? 뭘로 족치냐면 권력과 돈으로 막 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 파괴된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래가지고 극지방의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멀쩡했던 섬나라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면 그 사람 신자들도 세계를 봐. 그 불신자인 사람들도 세계를 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 모든 무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부셔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어디로 목적이 있는 파괴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짓밟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다 얘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성의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가서 불 떼고 박수는 치는데 그냥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가서 미친 듯이 펑펑 울고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박수나 치고 덜덜덜덜 떨면서 은사체험이나 하고 돈 조금 내고 이거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가 돌아오기나 기다리는 이런 식의 사행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뭔가 이 창조의 세계를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엔 자기 혼자 이 온 우주의 최고고 중심이기를 원하면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백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진짜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신 실권을 가지신 왕이 아니라 입헌군주국의 형식적인 왕. 그래서 실권은 총리가 다 갖고 그러고 밥이나 먹을 때 명절 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이나 바치면 되는 그런 뒷방 늙은이 같은 왕.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나는 만나서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난 아무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거라. 준비하거라. 네? 할렐루야, 아멘. 그 두 마디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머리를 우리에게 무게중심이나 잡으라고 디자인으로 주셨어요?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그리고 나는 그 세계 속에서 누구이고 그리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얼마나 안 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불교 신자만도 못해요. 작년에 어느 잡지사에서 나를 인터뷰하겠다고 왔어요. 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고. 그럼 서실 앉아서 한 1시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냥 불신자였어요. 시컷 인터뷰를 하고 나더니, 목사님, 제가 여태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은 틀려요. 그래서 난 좋은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정말 틀려요, 목사님. 가만히 있었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틀린데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다른 목사님하고 틀려요. 스님 같아요. 내가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했어. 아니, 사람 눈치도 되게 없지.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 불신자들 눈에 기독교가 뻥한 종교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몰려다니고 말이죠. 그런 종교를 비춰주고 있지 않아요? 자기 세력이나 불키려고 하고 말이죠. 그게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지성과 그리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을 가리켜서 별명이 지성적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적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도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동물의 영혼을 이야기해.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건 비이성적 영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동물의 영혼을 인정 안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그럴 경우에 그건 비이성적 영혼이에요. 인간은 지성적 영혼을 가진, 그건 비지성적 영혼이에요. 지성적 영혼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에게 감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시인이 너무 감격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 비천한 인간을 찾아오십니까?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 옆에 물이 있고, 그리고 나무 밑에 풀밭이 있고, 나무 위엔 열매가 있고,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의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제대로 된 군인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수많은 혜택들이 있죠. 좋은 무기, 아 싸우라고 주는 무기구나. 따뜻한 잠자리, 여기서 피로를 풀고 내일은 철저하게 훈련에 임하라고 국민이 내게 주는 선물이구나. 휴가, 잘 쉬고 와서 새 마음과 새 몸으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런 거를 깨어있는 군인이면은 항상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갈 사람이에요. 다 도망갈 사람. 뉴스 들으면 막 짜증이 나. 비행기 한 대 400억씩 주고 사줬더니 뭐 하수도에 빠져서 뭐 망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고치는데 100억이 들었대요. 최신의 전투기 사줬더니 기름 넣을 때 물이 들어가서 공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나세요? 생각나요? 그 조종사가 죽었잖아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이 첨단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차 살아있는 군이고 깨어있는 군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의미가 없을까요? 그 양식이 없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셨어요. 우리가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셨어요.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지금도 살만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주셨어요. 의미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나에게는 뛰어난 지성을 주셔서 남이 잘 이해 못하는 것을 잘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의미가 없을까요? 남이 못 보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의미가 없을까요? 그걸 끊임없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목적과 어떻게 연결시키며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동물들에겐 없는 이 지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성을 주신 인간의 이 지성은 아주 뛰어나요. 이 지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간이 머리가 좋아봐야 그런 건데 안 그래요. 그걸 하나님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친 지성이 높은 사람과 그냥 꾸역꾸역 밥만 먹으면서 그런 거 집어치우고 산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은 인간의 지식이 천천히 장구한 세월에 거쳐서 발전해 온 게 아니라 창조하시자마자 확 꽃이 핀 거예요. 확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확 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이 도덕적인 통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00년 전에 영국에서 출판된 책을 100권을 구했어요. 거의 못 구하는 책인데 구했어요. 어쨌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구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탁월해요. 다 읽고 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책을 썼는데 21살짜리가 쓴 거예요. 에? 지는 300년 전에 태어나고 난 3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책을 소개한 책을 보니까 21살짜리가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21살짜리, 지금 20살이나 21살짜리면 컴퓨터 앞에 매달려가지고 삑뽁거리면서 스타크래프트만 하고 있어, 애들이.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 막 쫙 사전을 펼쳐가는 거예요. 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절대 학문의 세계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발전의 본들 대부분의 사람은 발전하는지 후퇴하는지도 몰라요.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새기세요. 손을 얹고 좀 새기세요. 좀 제발 새기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는 어쩌다 생겨난 거야. 아니,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이 우주와 이 모든 세계가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말고 우리 아버지 작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랑해. 그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그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모든 세계와.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지성으로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시고 거기서 자연적인 질서들을 발견하게 그리고 영적인 세계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도덕의 질서를 발견하게 그래서 뭘 발견하냐면 그런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용하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질서를 역행하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사랑을 질서롭게 하옵소서. Ordinate in meum caritatem. 내 안에서 사랑을 질서롭게 해 주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섬기지 않아요. 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즘은 뭐 자기를 사랑하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자기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살아야 할 대상이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기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게 괜찮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도 자기를 학대한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해.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고 하나님 때문에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즐겁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대각선으로 하늘을 찢을 듯이 파문을 그리며 떨어지는 낙뢰 온 하늘에 은은히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 바람과 비, 물, 불, 흙, 공기, 태풍 노도와 같이 몰아치는 거친 파도 우리는 그 모든 속에서 소리치는 자연 속의 음성을 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경배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한 분에게서 태어난 종자들이란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니 너희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찬송하는 웬 피조물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매우 기뻐하게 될 때 그때 인간의 지성 안에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특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특징이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자, 세상에 코박고, 그리고 미친 듯이 살았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신앙은 땅의 것을 향하듯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위대하신 하나님, 지푸라기와 같은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원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주 그분을 보면서 찬송하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태어나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마지막 그분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 같은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라. 우리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은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며 온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 지푸라기 같은 저희들을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이 여기시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을 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